보르다나르도 돼? 어떻게 지내? 탁! 야이 하데 벨디브라 고마워 나 아주 잘 지내 와, 정말 노르카프에 왔네? 너에게 하루 종일 햇빛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? 상상도 못했어 이런 내 모습 모든 게 불확실한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너 함께 할 거야 너의 슬픔들 네가 가는 모든 길 위에 내가 같이 걸을게 이젠 더 이상 밝은 햇살이 슬프지 않아